저기가 종종가 저기가 종종가 차라리 당신 말 좀 해봐요. 나 이제 쉬고 싶어요. 갈 길은 멀어도 어딘가 종점은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, 아 사랑도 이젠 그만 아, 아 슬픔도 이젠 그만 발길 따라 걷다 보면 점점인 가요 점점인 가요 어딘가 종점 있겠지만 나에게는 왜 이러지 먼 길은 가요 아 사랑도 이젠 그만 아 슬픔도 이젠 그만 발길 따라 걷다 보면 종점인 가요 종점 가요